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성이 2016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 데서 우리를 걸거둔 것과 관련해서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5일 미 국무성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종교자유 실태를 평가한 2016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헐뜯는 악담질을 해댔다. 미국이 떠드는 종교 자유 타령은 철두철미 주권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고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로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종교 자유 보고서라는 데서 우리를 걸거둔 것은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서 론이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우리인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 제도를 헐뜯은 데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전대미문의 제재압박 속에서도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이다. 조미 대결전이 극도로 격화된 지금 미국이 종교 문제까지 거들며 각방으로 걸어오는 도발 행위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리한 도발 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